싹이던 너의 목소리가 이젠 귓가에 들리지 않아. 너의 향기를 잊으려고 애를 써봐도 난 여전히 내 맘속에 남아있어. 쉽게 잊지 못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힘이 들 줄 몰랐어. 언제나 내 가슴 속 깊이 살아 숨쉬는 너와의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해. 가슴 속에 묻어둔 사랑은 눈물 되어 내 가슴 적시고 영원토록 사랑한단 말을 이제 다시